저국 해방 56 떨스를 맞으며 평양의 통일구리 입구에 저국 통일 3대 훈장 기념탑이 준공된 때로부터 지난 15년간 만여 개 단체에 130만여 명의 인민군 군인들, 각계층 근로자들, 청소년 학생들과 해외 동포들, 외국인들이 이곳을 참관했습니다.